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Thank you. 매끈한 다리어깨 보조개 주셔서 덕분에 인기 최고랍니다. 상냥한 말씀 시력 지혜롭게 우아한 손짓으로 상도 잡게 긍정의 힘 빌려서 다가갈게. 누구 성격 닮은 걸까요? 예술 알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Thank you. 잘록한 허리 골반 보조개 주셔서 덕분에 인기 최고랍니다. 상냥한 말씀 시력 지혜롭게 우아한 손짓으로 상도 잡게 긍정의 힘 빌려서 다가갈게. 누구 성격 닮은 걸까요?